뻔하는 한 기분 So good, so good 다가가고 있어 빨리 조금 느릴게 발을 맞춰보고 있어 조금 서툴게 돌아가 난 춤을 춰 난 꿈을 꿨겠지 yeah.